내 비탐염을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Chocolate wings, but no, you're not getting out my head. No, you're the sweet apple and beat up the girl. Kiss me, I put the way, hold on, I told you, throw it, hold it, and I can see the walk. Baby, do you get the drink? He can't do it, girl. No, get it, no, get it. No, get it. No, get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원해 많이 많이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back, back 수많은 back, back 너란 감옥에 중독되게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지 너지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듯 비타민을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비타민을 숨을 다 가져가